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3돌세 즈음하여 여러 나라와 지역의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특집했습니다. 도이칠란드 신문 로테판의 7호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탄자니아 신문 우후루와 전인디아 조선친선협회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백두산 치에스코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과 영상사진 문헌을 모시고 인류의 태양 만민의 오보이 등의 제목으로 특집했습니다. 도이칠란드 조선문화연구소조, 프랑스 조선친선협회, 에스파냐 마드리드 주체사상연구소조, 페루 조선친선문화협회, 나이제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도 저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